잘할 거라 믿었어 이번에 힘들던 지난 시절 떠올라 절망 속에 아픈 기억들 이제 몰랐었겠지 미쳐 그때는 호기심만 가득했을 뿐 내 안에 어떤 꿈이 자라나 내 안에 그 밖에 다른 것은 깨어